4월 4일 월요일 교만한 사람에게 임할 심판의 그물 에스겔 3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쇠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폐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를 위한 애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자라 해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과거의 바로는 강력한 통치력을 가진 최고 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바로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교만해진 바로는 강을 휘저어 더럽히는 악어처럼 전쟁을 일으키고 백성을 학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의 그물을 던지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바벨론이 애굽 백성을 몰살하고 온 땅을 파괴할 것이며 애굽은 어둠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사람은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며 겸손하게 행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애굽의 임할 심판.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 세상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애굽을 치기 위해 바벨론 왕의 칼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애굽의 모든 용사와 백성, 짐승까지 멸하실 것입니다. 또 애굽의 비옥한 땅을 사막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애굽의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처참하고 철저한 심판 앞에서 애굽 백성은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참 신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그분의 열심 때문입니다.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교만을 철저히 회개할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의 묵상. 애굽의 불이 꺼진다. 3000년 가까이 위용을 떨치던 거대 제국이 막을 내린다. 장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한 나라의 운명을 이제 마감시키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셨다.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유일왕이신 하나님은 애굽의 패망을 통해 자신이 여호와임을 온 세계에 알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애굽의 멸망이 아니라 인생들이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다. 애굽의 역사는 어쩌면 하나님의 긴 기다림이 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들의 교만에 종말을 구하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신다. 나의 적용. 또 한 번의 이사를 준비한다. 다시 낯선 곳에 정착할 것이고 새로운 교회를 섬기게 될 것이다.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딸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당부하신다. 끝까지 겸손해야 한다. 너의 끝은 멸망을 통해 내가 주권자됨을 증명해야 하는 슬픈 노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겸손으로 내 주권 아래 순복하여 승리의 기쁜 노래로 내가 왕임을 드러내어라. 그래서 너의 등불을 내가 영원히 밝혀주고 싶은 그런 목자, 그런 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임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겠다. 상황이 나를 엎드려뜨리기 전에 내가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려야겠다. 새로운 사역지에서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누기를 결단한다. 나의 기도. 새롭게 밝혀주시는 사역의 길을 갈 때 매 순간 겸손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며 기쁨의 노래를 이어가게 하소서. 교만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를 두려워하며 제 말과 행실을 늘 살피게 하소서. 죄와 교만이 공동체와 제 안에 없는지 말씀의 빛으로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슬픈 노래가 아니라 기쁨의 찬양만 가득 울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